우리 교회 표를 모이기를 힘쓰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매주 얘기하니까 이제는 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2020년 우리 교회 표 주제 말씀을 이렇게 정하고 매주일 오전에 이 주제 말씀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진실한 관계, 따뜻하고 안전한 그런 관계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랬죠. 왜 그런가?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예, 우리 마음에 벽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나 자신에 대해서 갖는 벽, 다른 사람에게 갖는 벽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서로 만나니까 쌍벽이 있어서 이런 이중벽 때문에 진실한 관계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게 참 어렵다. 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런 이중벽이 있다. 나에게도 있고 상대에게도 있다. 그래서 이런 쌍벽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한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그렇게 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건강한 관계 또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고 또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그러한 해결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따뜻하고 진실하고 이 안전한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이 짧은 시간에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치 비행기를 타면 하늘에 올라가면 땅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전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조망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무엇이 거기에 보일까라는 것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뜻과 그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지요. 그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부분 부분 세부적으로도 성경을 알아야 되겠지만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큰 줄기로 큰 덩어리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이라는 단어고 네 번째는 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예요.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큰 덩어리로 큰 흐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어떤 결과가 또 벌어집니까? 그 관계 깨어진 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저주 아래 빠지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병에 들리게 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은 다 죽습니다. 그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졌다는 것이 두 번째 큰 흐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깨어지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원래 만드신 세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처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와 죽음에 빠져있는 인생에게 다시금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비롯된 구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속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을 구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구속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구속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새 하늘 새 땅으로 빚으시게 되는데 그건 역시 구속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큰 덩어리가 구속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구속이 이 땅에 왔지만 여전히 고통하죠. 여전히 죽음이 있어요. 여전히 깨어진 전쟁과 두려움이, 아픔과 질병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죠. 재림입니다.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 구속을 완전하게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완전한 기쁨과 충만한 그런 복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큰 네 번째 그 덩어리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로 이 한 권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만 또 크게 덩어리로 보면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고 하는 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무슨 뜻으로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는지를 이 큰 틀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 모이기를 힘쓰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답게 보다 안전하고 진실하고 복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자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만남을 원하고 보다 또 안전하고 서로를 위하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우리는 원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한 면들이 많이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방향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 때 복이 될 것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이 더 열매로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큰 덩어리는 뭐라고요? 예, 창조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새 번역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화면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가장 최초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센스가 있으십니다. 저는 다 답을 알려드리고 퀴즈를 냅니다.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니까 다 보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아이 정작 사람을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바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은 것을 좋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18절에 뭘 하시죠? 그를 위해서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실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어떻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셨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자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몸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같은 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그 갈비뼈로 빚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누가 더 가치가 나갈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흙으로만 빚어진 남자가 가치가 나갈까요? 그 빚어진 갈비대로 만들어진 여자가 가치가 나갈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왜 갈비뼈일까? 머리뼈나 발뼈가 아니고 갈비뼈가 동등하니까. 그렇잖아요. 동등한 높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설득력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 중요한 건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여자가 제 발로 걸어간 것도 아니고요. 남자가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직접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다 주세요. 이 얼마나 고귀한,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지요? 자, 그때 아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3절이에요. 자, 23절 보실까요?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요. 살도 나의 살이다. 여러분, 남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시가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시는 아담이 지은 시예요. 그리고 이 시는 뭐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최초에 한 프로포즈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담이 얼마나 흡족했으면 그렇잖아요.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데려다 놓으시니까 아담이 딱 보고 그 부르는 대로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가운데 짝이 없었어요. 아담은 외로웠던 거죠. 많은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정작 그의 알맞은 짝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부터 친히 여자를 만드시고 데려다 주셨어요.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내 뼈구나, 내 살이구나,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실을 읊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 기뻐하는 아담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아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 데려다 주시니까 아담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은요, 사람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인생을 이렇게 지은 것이 당연한지도 몰라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영광을 아시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강조해서 히브리어에서 쓰고 있어요. 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교제 가운데 영광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사람도 그러한 존재로 만들자. 삼위 하나님께서 상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상의하신 다음에 27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을 만드시죠. 그런데 그 다음 표현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도 될 걸 왜 그 표현을 쓰시고 또 다시 한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거듭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이유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관계 속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예요. 사람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크신 뜻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만,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는 것에 강조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이 기도를 하셨어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17장 5절,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창세전에 함께 누리던 영광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21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형상처럼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처럼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교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 서로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면요, 새벽 기도 마친 후에 색소폰을 배우고 또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색소폰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도 그때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연습하는데 두 집사님이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사실 저도 해바라기 그 노래를 좋아해서 사랑으로, 여러분 아시죠? 저도 그걸 좀 해볼까 했는데 이분들이 먼저 선점을 해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아직 좀 서툴었지만 그래도 참 좋은 가사 아닙니까? 사랑으로 어떤 가사가 있어요?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밝혀주리라. 저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을 때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세상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나타내 주셨던 그 영광,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거기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행복하죠? 사랑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 사랑의 존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쑥스럽지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쑥스럽지만 우리 또 방문하신 분들 좀 이렇게 불편하시겠지만 마음속으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으로 지음받은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바로 타락을 말씀드려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상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 보지 마세요. 이 세상은 지금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망가져 있어요.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죠. 그래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지만 두렵고 불안하고 거리감을 둡니다. 마음은 있는데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 봐, 혹 내가 상처 줄까 봐. 그것이 타락으로 인한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나타난 그 부패한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죠? 내 뼈다, 내 살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다. 그런 아름다운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너가 거기 숨었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러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요? 뭐라 그럽니까? 핑계를 대면서 말해요. 이 3장 12절 말씀을 그냥 딱 잘라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가 왜 숨었니?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다고요? 내 뼈고 내 살이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던 아담이 이제는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자기 아내를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 때문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이 말에는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남자는 자기의 죄를 여자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내마저 이용합니다. 자기 몸에서 난 몸의 일부라고 여기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런 복된 관계에 있었는데 그렇게 가장 친밀하고 그렇게 가장 가깝던 아내마저도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용한단 말이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타락을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서로의 마음의 문은 닫히게 되죠. 관계는 깨집니다. 더 악화되죠.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있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무슨 뜻이죠? 아무리 자르고 잘라도 물을 자를 수 없듯이 부부 사이도 자를 수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왜요? 이제 물을 칼로 베는 시대거든요.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연구팀이 이상한 칼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말이 이렇게요. 슈퍼 소수성 칼. 저는 그게 어떤 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슈퍼 소수성 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칼은요.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칼로 베면 물이 베어진답니다. 그런 칼을 만들었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부싸움이 더 이상 칼로 물베기가 아닌 정말 칼로 물을 베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비록 세상의 현실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내신 세상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타락으로 인한, 그게 죄로 인한 이 땅이 깨어지고 망가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것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줄기는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지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기쁨과 그 영광 가운데 그걸 누리며 살라고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흐뭇해하셨습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뜻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 관계들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서 어긋난 그 비정상을 원래 정상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구세주실 뿐만 아니라 구속은 그것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이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조차도 깨어지고 망가진 그 비정상을 다시금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정상으로 회복하고 바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신 구속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속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옛것이란 타락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 옛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본래 사람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지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듯이 인생도 그러한 삶을 방향지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그 관계의 기쁨을 압니다. 그 회복의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치유를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회복과 치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쁨을 누리실 때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부모나 자녀를 통해서 서로 교우들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어떤 기쁨을 맛보시고 아, 감사하다. 아, 저분 때문에 내가 참 살맛 난다. 내가 저분으로 인해서 함께 그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거기서 이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실감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실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이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아멘이 아직도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제 얘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아내 자랑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멘이 될 때가 있고요.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기쁨을 맛보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여전히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상처받을 때가 있고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관계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사랑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때로 아픔도 상처도 벽도 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과 이 아픔이 공존하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멘하는데 때로는 노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대하고 더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빨리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 영원한 기쁨과 이 중단되지 않는 만족과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맛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 그것이 큰 네 번째 기둥 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 후서 그 뒤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교관이 있죠. 그 외교관을 대사, 영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우리나라의 자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사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럽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외국 땅,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왜 두고 계시는가? 왜 여기에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생명과 이 나라의 회복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드러내고 그 백성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대사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토록 놀랍게 대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너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다, 영사다, 사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화해의 기쁨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 화해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 있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일 수 있습니다. 고향동에 사는, 관산동에 사는 이 지역 주민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화해의 맛을 알게 하시고 그 맛을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완성되게 이루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있는 교회 식구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니 조금 더 넓게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 이웃들, 사실 모든 사람은 창조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고요.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은 그 형상이 깨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시켜줘야 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관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웃 주민들과 그런 관계의 기쁨과 회복과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아마 처음 창조하셨던 그 감탄,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은 타락하였지만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이 있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깨지고 상한 그 관계의 고통 가운데 우리들도 살아갔고 이 세상도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삶의 회복과 관계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도 실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힘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교회로서 우리 안에만 그것이 머물지 않도록 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마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관계의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즐거움, 그리고 사람 사는 그 사람다움의 맛을 더불어 함께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향을, 우리 교회의 길을 펼쳐가고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